가지 않은 듯 너의 곁에 잠든 척 눈을 감아도 너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 감출 수 없어 어둠이 지나고 혹시라도 걱정